그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 농담을 나눴지. 동가 여자 중에 난 여자를 런던이라며 살며시 웃던 너는 내가 아직 멀었다고 했지. 이 길을 걸으면 그때가 생각나서 괜히 우리 처음 만날 때가 기억나. 너와 나 만남의 꽃은 서로의 경계에서 피어나. 처음에 우린 서로를 관찰하며 몇 가지 실험을 해 아직 어렸어 우리 서로가 정말 실없을 때. 오해란 내 진심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당신들도 마찬가지 할 수 있을걸. 우리 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겠지. 그래도 괜찮아 지금까지 우린 잘했잖아. 내게 만약 날개가 있다면 혼자 날지 않아. 당신들과 함께 갈래 우린 같은 삶이잖아. 그곳이 내 앞에 아련하게 그려져 반드시 나를 불러줘. 함께가 그 약속의 장소로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매 순간 나는 삶을 질투하는 것과 싸워. 이 숨쉬기의 끝은 어디란 걸 주문 알아. 내 삶의 중심에서 너를 다시 찾아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서 난 너를 찾아. 우린 같이 아이처럼 기뻐할 걸 알아. 모든 것은 변하고 언젠가는 사라져. 하지만 우린 약속의 장소가 있어 여기 남았어. 함께 그곳으로 가야 될 사람과 나누던 사랑. 당신에게 편지를 보내 이 밤바람에 다 담아. 삶은 성장하는 우리 마음의 크기만큼 족쇄를 계속 갈아채웠으리만큼 우린 더 큰 마음으로 자랄 거야. 날 막지마 자랄 거야. 그래 족쇄를 끊고 우린 이곳을 떠날 거야. 그런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둘씩 끈을 놔. 그 슬픔과 외로움이 내 의지를 끊을까봐 내 감정을 숨기며 바보처럼 굴었지. 울고 싶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아 나는 물었지. 이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은 아니냐고. 난 아직 어린데 도대체 당신은 어디냐고. 어린 시절부터 항상 꿈꾸었어. 이번엔 당신이 나를 불러줘. 함께가 그 약속의 장소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매 순간 나는 삶을 질투하는 것과 싸워. 이 숨쉬기의 끝은 어디란 걸 주문하러 내 삶의 중심에서 너를 다시 찾아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서 난 너를 찾아. 우리 같이 아이처럼 기뻐할 걸 알아. 언제나 모든 것을 포기할래. 안돼 반드시 너와 만나야 돼 그곳에서.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할래. 안 돼 반드시 너와 만나야 돼 그곳에서. 내 자신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자신있게 던져댔네. 알고 보면 대다수는 지키기 힘들지도 몰라. 적어도 그 순간 우린 그곳을 본 건지도 몰라. 약속의 장소 항상 꿈꾸던 그 안식의 장소. 누구도 몰랐던 당신과 내 맘속 약속의 장소. 너는 날 믿어주었지 진짜 기억나. 같이 가기로 했던 바로 그 장소. 영원한 시간은 항상 우릴 지배해. 그래서 우린 거역하고자 몸부림치네 이해해. 너와 함께 갈 수 있다면 내겐 더 없는 기쁨. 기억나 그 좁은 길에서 다시 나누고 싶어. 너의 그 미소가 아직도 내 눈에 선하네. 너도 내 미소가 기억나. 그럼 꼭 전하게. 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. 반드시 우릴 불러줘. 함께가 그 약속의 장소로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매 순간 나는 삶을 질투하는 것과 싸워. 이 숨쉬기의 끝은 어디란 걸 주문하러 내 삶의 중심에서 너를 다시 찾아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면 내 삶의 중심에서 난 너를 찾아. 우리 같이 아이처럼 기뻐할 걸 알아. 약속의 땅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다. 믿음이 사라진 시대 수많은 조명 눈부신 무대. 당신과 난 춤추려해. 쓴맛을 보며 다친 마음을 내서 감추려해. 이제 나에게로 와. 이 삶의 중심에서 너에게 우리 같이 아이처럼 기뻐할 걸 알아.